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수령님의 조국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황진영 작사 작곡인 가요 수령님의 조국은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조국은 수령님의 품이라는 심오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뜻깊은 예술적 흉상으로 해명한 수령칭송 성가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 혼신의 길을 걷고 걸으시며 우리 민에게 가장 위대한 조국을 마련해 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며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따라 주제의 사회주의 조국을 더 빛내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민의 불타는 사상감정을 훌륭히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구절마다의 뜨겁게 솟구치는 조국에 대한 전위민족인 사상감정은 밝고 유창하면서도 졸졸한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더 강렬한 정서로 안겨오고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함으로 빛나고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끝없이 창창한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 끝없이 어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